어린 날 정말 사랑했나요? 어디까지 진실인가요? 당신의 작은 거짓말들로 서러움이 더해만 가네요. 냉정히 떠나가세요. 100일 동안 우리 사랑 바람에 날려보내고 이제는 당신의 이름마저 바람에 날려보내니 정말 잊혀졌나요? 어디까지 기억하나요? 당신의 작은 사랑 따위로 서러움이 더해만 가네요. 냉정히 떠나가세요. 100일 동안